Funny as you do, pain is so rise with the cream and the blue. Surely as it may be, I am so afraid of loving you, so afraid of loving. Maybe 눈을 떠버리면 눈앞에 네가 사라질까봐 나 조심스레 손을 뻗으며 너의 얼굴 더듬어 이러다니 뭔가 이상하게 행복해. Maybe it's something, maybe it's something 너에게 보여줄게. He's so sweet 맘에 들면 나 키스해줄래. Maybe 아주 달콤한 둘만의 secret. Catch you live 우리의 사랑.